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 대회 조선준비위원회가 1일 평양에서 결성됐습니다. 주체 106 2017년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탄생 75돌,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의 탄생 100돌,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의 높이 추대 대신 5돌씩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조선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 위원장인 김종숙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이 부위원장들로 리용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박성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오용철 문화성 부상이 서기장으로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 부위원장인 박경일 대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세계적 판도에서 결성된 지역 및 나라별 준비위원회들과의 연계 밑에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위대성과 업적을 온 세상에 전하고 빛내이는 다양한 활동들을 벌려나가며 2017년에 평양과 백두산에서 진행될 백두산 위인칭송대회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사업을 짜고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에 떠받들려 현재까지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를 향한 아시아 태평양,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안, 아랍지역 준비위원회들과 50여 개 나라에서 60여 개의 준비위원회들이 결성되어 다채로운 경축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